talking too much. 봤잖아 그러다 제일 먼저 피보는 클리셰. 하긴 이도 저도 모두 원일 바에 차라리 그게 더 나아. Blah blah blah. I've already seen this before. I feel so high. 흐릿해져 하나 둘 셋. Now I'm blind. I don't know why. 보지 않아도 알잖아 bad ending. We are the new way. 이제 없음 봐. We are the new way. 이제 그만 봐. Nobody else is here. Feel like nobody else is here. 나는 어떤 표정일까? No need to take a look, cause I know what is the next. We are the new way. 이제 없음 봐.